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교과서 국정화 조지 네트워크가 11월 2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친일 4대 매국을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박근혜 일당이 끝끝내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일제히 시대의 상식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배격해 나섰습니다.